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27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벤트 진짜 오랜만에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이게 얼마만이죠? 한 달 된 거 한 달 거짐 됐죠. 네. 중간에 녹음을 한번 했다가 날아가는 바람에 저희는 좀 갭이 덜하긴 한데 아. 듣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좀 오랜만에 그렇죠. 저희가 작년 12월 거 미주 수양회 때 녹음하고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꽤 오래됐죠. 아. 예. 그래서 다들 정말 궁금해하시던데 뭐 아프냐, 잡혀갔냐, 어디 갔냐. 거의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연락처를 통해서 다 조사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냐, 무슨 일이 있냐, 언제 나오냐, 목이 빠지겠다 뭐. 저한테도 이제 낯선 분이 전화가 한번 왔어요. 전화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다가 뭐 팟캐스트에 뭔가 문제가 있냐, 뭐 건강상 문제가 있냐, 괜찮은데요라 했더니 그럼 됐어 그러고 끊으시더라고요. 아, 정말로요? 네, 딴 거 안 물으시고 그럼 됐어 그러고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늦은 거죠? 아, 왜 늦었죠? 우리 뭐 굳이 왜 늦었다라는 표현하면 저희가 좀 대답되기 좀 애매해요. 아, 근데 저희가 그 전에 중간에 한번 저희는 제작진입니다 해서 하나 올렸죠. 네. 아, 그래서 그 변명을 좀 요약해 보면 저희가 그냥 여차여차 해서 여차여차이 지연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태종 씨가 이야기해 주죠. 네, 우선 저희가 그냥 좀 가볍게 생각했어요.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많다 해도 그냥 좋아하시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미주를 가서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듣고 계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이 팟캐스트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좀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많은 영향들이 있을 거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끼리도 좀 책임감을 좀 가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부담감과 책임감이 밀려온 거죠. 네. 경 씨 어땠나요? 네, 뭐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또 한 달 공백은 좀 너무 긴 거고요.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몇 번 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좋습니다. 변명은 여기까지. 잘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요. 근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랜만에 올리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좀 더 막 특별하고 엄청나고 새로울 게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거 맞죠? 오늘 예, 2부에서는요 금손으로 안내해 주실 막강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끼리 지난번에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못 올리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 씨? 일단 뭐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태종 씨는요? 아, 저도 그냥 올리자고 했는데 누군가 안 올렸어요. 아, 그 누군가가 저희 이제 감독님들인데 우리끼리는 빈약하다. 네. 그렇죠. 앞으로 꼭 모시고 하자. 네, 게스트가 없으면 껍데기만 껍데기랑 똑같다 이렇게. 아, 그렇죠. 이제 저희가 회 먹을 때 회 밑에 깔려 있는 무부스러기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좀 너무 시간을 건너뛰다 보니까 근황 얘기 중에 저희가 이제 미주 있는 동안 연말 연초 행사가 안성에서 있었어요. 그 내용부터 시작해갖고 저는 좀 제 느낌은 연결이 돼 있다고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행사가 있었던 것들이 그때 그 연말 연초 행사가 성경 퀴즈가 부활이 됐다면서요. 예,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참 많이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오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중에 하나 끊겼던 게 성경 퀴즈에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성경을 정말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정말 같이 고민하면서 퀴즈를 좀 만들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해서 같이 지역별로 서로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끊어졌었어요. 근데 이번 연말 영초 행사 때 다시 한번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설맞이 행사로 이어지는 거죠? 뭐 내용적으로 연결이 된다기보단 원래 저희가 하던 것들을 조금씩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 비상상황 아직도 비상상황이긴 하지만 원래 했었던 것들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이라는 것들에 집중하는 저희 일들을 다시 또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큰 의미로 여겨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 근데 이번 설맞이 할 때는 성경 퀴즈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 퀴즈는 제외되어 있어요. 네. 아,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는 아직 계획이 안 됐고요. 이제 그 퀴즈를 내야 되고 막 문제를 준비가 돼야 하고 시스템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엔 안 하고 3월부터죠? 예, 3월 둘째 네, 주로. 예. 둘째 주 토요일. 아, 그때는 이제 온라인 상으로 해서 아마 해외에 계신 분도 참여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도행전이죠?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이제 바울의 3차 여행부터 이제 로마로 건너가는 내용들까지가 아마 좀 다루어지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은 세계 역사, 로마 역사도 같이 포함이 돼서 아마 이게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재밌겠네. 네. 어, 저희가 계속해서 물을 협찬받아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 물이 아닙니다. 음료입니다. 이벤트 당첨자 중에서 아직도 주소를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는데 좀 다시 한번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벤트도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물이 아니라 음료다. 네, 저희 애청자 이벤트 당첨자 중에서 주소를 아직 보내지 않으신 분 세 분이 있답니다. 개웅 씨. 예, 26회 LA 아빠 어디가를 듣고서라는 제목을 올리신 이정화 씨, 그리고 25회 우리 터전 하일랜드 그립스입니다. 가고 싶다라는 아이디고요. 그리고 20회 향아 향내마 땡땡맘. 네. 이 세 분은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보내드릴게요. 자, 설맞이 특별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회의 분들에게 저희 글라스의 한 박스를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드립니다. 와, 이거는 물값보다 비행기 값이 더 당근이죠. 비싼데도 설맞이 설맞이 특별 이벤트 당첨되신 회의 분들에게 물 두 박스, 한 박스 한 박스에서 아, 두 분인지 한 분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한 분 일단 한 분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네. 회의 분 안 뽑는 거 아니죠? 아니요, 이번에는 특별히. 연초고 설이라서 해외까지 배달된답니다.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야, 게시판에 글 남겨주십시오.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물 먹이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워터인워터. 아, 네. 해양 심층수인데요. 이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좋은 물이랍니다. 앞으로 찬송가에 대한 사연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 두 분한테 마찬가지로 이 워터인워터 물을 보내드리기로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물 먹이는 방송, 우리는 구원파다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가 이미 한 달이 지나버렸는데 그래도 결심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들 하는데 경 씨는 뭐 새해 결심 한 거 있습니까? 특별히? 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느껴진 게요. 지금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갑자기 제가 찔렸습니다. 새해라는 그 결심을 안 하고 넘어갔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아니 왜냐면 이게 그 개념도 별로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올해 우리가 미주를 가서 이게 솔직히 질문한 저도 그래요. 지금 질문하면서 생각이 나네. 난 뭘 말하지? 그렇지만 이제 조금 몇 가지 좀 고민을 했던 거는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조금 충실해지는 말씀 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참 많이 저도 잊어버리고 지낸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그거 하랍니다. 태종 씨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보니까 특히 이제 녹차랑 같이 먹으니까 몸 컨디션이 확 달라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몸하고 교회 원리랑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 물을 많이 마시면 내 몸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내 영혼은 했더니 말씀을 많이 보는 게 굉장히 내 영혼의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 좀 자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똑같잖아요. 이제 우리 구원파라서 아 그런가요? 네. 구원파는 항상 이 얘기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데 지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항상 이런 말만 하고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네. 물도 많이 마시고 또 운동도 게으리 그렇죠. 하지 말자 이런 아, 결심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운동에 대한 결심은 아, 저번 방송에서 아, 하긴 했죠. 지켜야겠네요. 그게 잘 안 돼요. 방송할 때만은 되고 그렇죠. 아, 그래도 저는 평상시 하는 건 합니다. 오늘도 시내버스 고속터미널에서 언중이까지 한 20분 정도 가거든요. 손 안 잡고 한 번도 안 잡고 오. 버텼어요. 아 그것도 운동 되나요? 굉장히 운동됩니다. 아, 네. 버스 안에서? 예, 버스 안에서 손을 아무것도 안 잡고 버티면 아. 땀이 납니다.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사고 납니다. 아, 예. 사고 나고 코너 돌 때 찝니다 머리가. 저도 한번 해봤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따라하지 맙시다 태종 씨는. 자 운동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 불러주세요. 네클리어 박 팀장과 함께하는 10분 운동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생활 속의 아. 10분 운동 네클리어 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희들 많이 기다렸죠. 아, 너무 오랜만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늘 굉장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 어떤 운동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 손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을 할까 합니다. 손. 손입니까? 손가락입니까? 이제 손 안에는 손가락이 들어있겠죠. 아, 예, 예. 그래서 의문이었습니다. 예, 예. 손 안에 있는 이제 손가락이나 손가락에는 마디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하는 운동들이 다 마디 운동입니다. 안쪽으로 앉기도 마찬가지고 서서 하는 것도 다 마디 운동인데 특히 마디가 많이 있는 것이 이제 손이고 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혈액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가 차죠? 손발이 차다. 예예. 예. 손발이 차다는 건 뭐냐면 심장에서 이제 끝이 손끝하고 발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끝하고 발끝을 많이 움직여 주면 이제 심장에 도움이 훨씬 많이 되고 혈액 순환이 전체적으로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끝, 발끝을 많이 활용하는데 오늘은 손을 많이 활용해서 하는 운동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회 포럼에서 나왔던 이제 운동인데요. 손가락 끝을 손가락 마디가 있으면 맨 끝 마디가 있습니다. 끝 마디를 네 손가락을 네 손가락씩 이렇게 걸어서 아 양손을 걸어서 네, 양손을 걸어서 가슴 가까이에 딱 일단 대십시오. 이렇게 딱 움켜 잡지 말고 끝만 예, 끝 마디만 대고 가슴 가까이에 대서 이제 잡아당기는 겁니다. 일단 손을 가슴 가까이에 딱 대시고 당기 온 힘을 줘서 당기는데 제가 다섯을 세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놓으십시오. 좀 뭐 힘이 드십니까? 네, 네. 가끔씩 손 끝을 걸어서 수시로 이렇게 온 힘을 줘서 당기는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이거 안 줘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네요. 네. 근데 서서 하면 뭐 더 좋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처가에 계신 저희 친척분 한 분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리셨었어요. 그래서 이 손에 저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포럼에 와가지고 이게 원인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혈액순환을 어떻게 시켜줄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회장님이 강연 중에 이게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운동을만 해서 고쳤어요. 아, 그 병이 희귀병을요? 네. 신기하네. 그래서 이 손가락 저린 이게 다 완전히 해결돼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놀랍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손가락 끝에 피를 보내주는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끝을 많이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운동으로는 손끝을 제일 그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 대부분 저도 이제 금방 손가락 당기기 운동을 이제 생활화해야 되잖아요. 우리 운동을 뭐 따로 한다기보다도 생활화해야 되는데 자주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이 운동은 가끔씩 하긴 하는데 좀 잘 그 저도 이렇게 자주 생활화는 못 하는데 생활화에서 계속 하고 있는 운동이 손가락 운동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네클리어 볼짝이더라고요. 아, 구원파라면 예, 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네클리어나 이제 언더클리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볼을 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세요. 볼을 그냥 물만 빨리 짜보내는 방법으로만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그 네클리어 볼을 가지고 왔는데 볼을 보면 가운데 이게 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띠가 있는 부분을 다섯 손가락으로 동시에 눌러서 지그시 같이 이렇게 눌러주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물을 빨리 짜려고 이 방법 말고 그냥 전체로 움켜져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물이 빨리 들어간 물이 막 나오려니까 빨리 넣으려고 그것도 있는데 이제 익숙해질수록 물을 빨리 넣고 빨리 빼고 싶은 게 이제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볼이 굉장히 빨리 찢어져요. 그러니까 볼 중간에 있는 띠 띠 있는 부분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한 손 이 다섯 손가락으로 이렇게 짜고 또 손을 바꿔서 짰는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시면요 엄지하고 검지로만 또 엄지하고 뭐 중지로만 뭐 약지 뭐 이렇게 이 약지가 너무 힘이 들면 두 가지 뭐 약지 검지 뭐 이렇게 둘씩 이렇게 눌러서 짠 연습을 하게 되면 손가락을 더 굉장히 강하고 손가락 끝을 더 잘 해주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힘이 들긴 해요. 근데 뭐냐면 떨려요.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볼이 누르는 것보다도 내 생각이 먼저 누르는 생각이 들면 힘들어요. 근데 볼이 눌러지는 그 힘만큼 그냥 서서히 누르면 전혀 힘이 들지 않고 눌려집니다. 대신 천천히 들어가죠? 네, 좀 천천히 하더라도 그래서 네클리어는 물을 빨리 넣는 것보다도 천천히 넣는 게 더 좋다라고 그 아예가 표현을 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처음에는 다섯 손가락으로 하시다가 손가락을 뭐 두 개씩이든 한 개씩 나눠서라도 이 손가락 끝을 움직여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평생 손가락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알겠습니다.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이제 손 운동이 아이들이 아주 잘하는데 부모님들이 잼잼 이렇게 알아봤죠. 쥐었다 뺐다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몸은 다 마디로 되어 있는데 마디가 그래도 많이 있는 곳이 이제 손이잖아요. 그래서 손끝을 꽉 말아주고 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손 마디들이 훨씬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이 마디가 이렇게 점점 굳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아이들 보면 굉장히 몸이 유연하고 마디가 유연한 거는 많이 움직여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디가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움직여주면 이제 도움이 되는데 손 잼잼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그 특징은 손가락 끝에만 힘을 주셔야 돼요. 손을 쭉 펴가지고 끝까지 손을 꽉 말아서 힘을 주는데 손 끝에 힘을 줘서 힘을 주는 거를 한 다섯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펴시고 다섯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쭉 손 끝만 말아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좀 털어주세요. 근데 이게 쥐었다 폈다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100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 예. 이 팔 불납니다. 불나 이거 100개 진짜. 하면 누가 밥 사준다고 해서 했는데 지나더라고. 90몇 개 때 금방은 이제 한 5개밖에 안 했는데 이제 이거를 네. 뭐 운전할 때도 한 손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을 꾹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거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이거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해야 되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을 돌리는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손목을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을 최대한 처음에는 힘을 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다가 힘을 주셔가지고 천천히 돌리면 더 이렇게 좀 뻐근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다음에 양손에 주먹을 쥐고 그렇죠. 또 반대쪽으로 팔목 돌리기입니다 지금. 예, 팔목이 아니 예. 손목 돌리기. 아 팔목. 예, 예. 팔목도 돌려도 좋은데 손목을 천천히 처음에는 힘을 빼고 돌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돌린 다음에는 좀 힘을 주셔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돌려주는 가볍게 하는 운동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제 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회장님 그 어떤 표현 중에서 손이 의사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다섯 손가락이 다섯 명의 의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어디든지 이제 아플 수도 있고 통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혹시 배가 아프면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 이제 배도 따뜻해지고 이제 그런데 본인이 아픈 곳이 있으면 이제 손을 자기 손을 그곳에 가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는 게 굉장히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그 만져주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 이제 임프절, 임파절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이제 균들이 우리 몸에 혹시 들어오게 되면 백혈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임파절입니다. 그래서 임파절을 잘 손으로 만져주고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어떤 세균이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빨리 그걸 처리할 수가 있는데 임파절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로 많이 모여 있는 곳. 겨드랑이. 그렇죠. 이제 목 부분이 임파절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겨드랑이.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여기 사타구니. 그다음에 팔 안쪽. 그다음에 발 그 무릎 뒤쪽. 이제 이 부분에 주로 임파절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사지하는데 그럼 어떻게 마사지하냐? 제일 좋은 때가요. 샤워를 하실 때, 샤워를 하실 때 비누를 우리가 비누칠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쉽게 이 마사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누를 온몸에 칠한 다음에 심장 방향으로 그 팔 안쪽이든 사타구니든 배든 목이든 심장 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고 물로 이렇게 헹구시면 이제 생활 속에서 마사지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임프절이 많이 있는 곳을 마사지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내 몸에 있는 의사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는 손이 갑자기 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네, 손은 지금 확실히 따뜻해. 네, 지금까지 생활 속의 10분 운동 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운동 동작이 궁금하시다고요? 주소창에 숫자 9 wonpa.com 우리는 구원 바다 게시판에 사진 올려놓을게요. 아, 좋은데요, 경 씨? 아니 오늘은 뭔가 따라하기가 되게 쉬워요. 부담도 없고. 앉아서 예. 부담도 네. 없고. 내가 못하는 거 티도 안 나고. 그렇죠. 예, 바로 2부 들어가겠는데요. 그 순서에 앞서 지금 저희가 어디에 있나요, 개웅 씨? 지금 금수원에 있는데요. 평소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좀 다른 공간에 와 있습니다. 아, 태종 씨 사무실이죠? 예. 이 태종 씨 사무실에 지금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근데 숨소리 안 내고 지금 숨어 계시는데. 그렇죠. 숨소리 안 내. 우리는 구원파다 애청자를 자청하는 그렇죠. 대학생들이 단체로 방청으로 왔어요. 이렇게 한번 환호성 한번 부탁합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참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근데 이분들이 저희 애청자라고 하는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긴장한 빛이 역력한데요. 자, 이분들이 로고송을 부를 수 있답니다. 냄새가 안 나요 소똥 발련이나 묵었어요 상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무덤 건강한 피와 정신 아랫지 우리는 구원받아 오! 파음이 들려요. 우리가 이걸 화음으로 하네. 이야, 예청자 맞다. 뭐 다른 거 확인해야겠지만 이건 인정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벌써 나와 계시는데요. 금손에서 소를 기르시고 계십니다. 소는 누가 키워? 바로 이분이 키우십니다. 박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영목장에 있는 박영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뭐 이렇게 준비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우유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와. 야, 귀한 우유인데. 우와. 우리 기자들도 엄청 먹어 다시 먹어보고 싶어 하는. 태종 씨가 맨날 자랑했던 유기농 우리 울타리 우유. 오. 색깔부터 다르다. 굉장히 네. 진하네. 아, 박 팀장 이걸 지금 한 잔씩 돌리는 겁니까? 예, 한 잔씩 드십시오. 지금 애청자들에게도 주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와, 자 우리 빨리 먹어보고 품평회를 해봅시다. 경웅 씨, 저도 좀 따라주세요.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박 팀장님, 이게 먹는 방법이 그냥 꿀떡꿀떡 먹으면 되죠? 아니죠. 이왕이면 맛있게 잘 마셔야죠. 아, 방법이 있습니까? 예. 뭐 특별히 방법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우유가 4도씨에서 처음에 이제 그 보존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4도씨가 된다는 것은 좀 찹니다, 우유가. 근데 이제 찬 우유를 이렇게 뻘떡뻘떡 마시면 안 좋죠. 그래서 한 모금씩 이렇게 매매 씹듯이 서서히 이렇게 되새기면서 입안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시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와, 우유도 매매 씹어야 되네. 아, 이 맛입니다 이거. 오. 아. 어떻습니까? 시원한 네. 걸 입에 넣고 살살 돌리니까 좋죠. 어때요 대학생들? 맛이 좋나요? 맛이 맛있어요. 너무 반응이 늦다. 젊은 근데, 사람들은 아마 찬 우유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야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럴 때는 따뜻하게 체온하고 비슷하게 데펴서 한 잔 드시면 신경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잠도 아주 잘 잘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유 마실 때도 매매 씹어라. 네. 우유 재미네. 네, 그렇습니다. 뭐든지 침하고 섞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유를 먹어보니까 굉장히 진하다는 느낌이 바로 오네요. 예. 네, 맞습니다. 어때요, 계웅 씨?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밖에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냥 밖에 있는 우유들을 많이 먹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우유를 먹은 다음에 지금 원래 먹던 제가 우유를 먹으면 싱겁다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먹다는 예, 느낌이 딱 나요. 뭔가 이게 뭔가 좀 덜 섞인 듯한 느낌 같은 걸 받을 정도로. 굉장히 진해요. 그럼 박 팀장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이 우유하고 이 일반 우유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그 일반 그 드시고 있는 저희 우유는 그 원유를 그대로 이 가공만 한 상태입니다.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실 수 있도록 살균 처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유지방을 조금씩 뺀다고 그래요. 아, 왜죠? 뭐 그 유지방을 가지고 치즈도 만들고 아. 버터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한 3.0, 3.2에서 3.0 정도 되면은 보통 이게 음용하는 대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터나 이 치즈 만들 때는 별도로 순수하게 저희 별도로 그다음에 마시는 것도 그 원유 그대로 그 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지방 우유는 어떤 겁니까? 저지방이 좋다, 뭐 다이어트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저지방 우유는 한마디로 이제 그 기존 원유에서 지방을 뺀 상태입니다. 아예 지방을 빼버린 거네요. 아예 빼지는 않고 일부가 있죠. 일부. 만약에 네. 아예 뺐으면 무지방이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무지방이 되죠.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평소에 먹는 음식이 그 저지방 우유를 먹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원유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단이 일반적으로 보통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할 때는 그 평소에 먹는 양이 지방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사를 할 때는 정상적인 식사와 우유 한 잔, 뭐 이렇게 두 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순영 목장 우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온유 그대로 예가 가장 큰 장점이네요. 성분을 조정하지 않는 거군요. 유지방도 온유 그대로 들어 있고. 예예. 아, 또 이건... 이렇게 장점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한 잔 드신 거는 이 한 잔 안에 비타민 D가 하루에 필요한 양의 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 한 잔을 드시면 하루 필요한 양을 반 정도가 충분히 보충되기 때문에 200ml씩이라도 꼭꼭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유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기자들이나 언론 그 보도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회장님께서 특별히 그 항생제를 쓰지 말라는 말씀은 몇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항생제를 쓰는 거고 안 쓰는 거는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항생제를 쓰게 되면은 자꾸 그 내성이 쌓이고 그 두 번째 그 항생제의 독성을 결국은 일반인들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 항생제의 독성이 소가 약 한 1000kg 정도 몸무게가 나간다고 볼 때 사람은 약 한 70kg 그랬을 때 약 한 15배가량의 등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그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죠. 아, 양을 많이 써야 되는군요, 사람보다. 예, 예, 예.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순영 목장의 소들은 항생제를 전혀 안 쓰는데 그러면 병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놈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소들은 좀 불행하죠. 항생제를 못 쓰고 그 대신 지네들이 지가 이겨내야 되네. 예, 자연 치료도 자연적으로. 있지만 그 대신 이제 그 항생제가 아닌 그 다른 그 성분으로 돼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천연 예. 역할을 천연, 하는 예. 뭐 벌꿀에서 어떻게 채취한 그런 성분들. 그래서 그거를 쓰고 있는데 아니, 저도 못 먹는 벌꿀을 소가 먹는단 말입니까? 벌꿀이 아니라 벌꿀에서 채취한 그런 성분들이 성분. 있어요. 아, 예, 뭐 예. 프로폴리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효능이 있고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지네들이 자연적으로 이겨내는 확률이 좀 높습니까? 저희가 우선 최우선으로 소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환경이 제 최우선이네요. 그렇죠. 예, 저희는 환경을 굉장히 그 우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항생제를 그 먹으면 그 소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다 죽는데 좋은 균들도 다 죽고 해서 이게 발효가 아니라 이제 이 부패균들이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우리 내클리어를 제대로 못 하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음식을 이제 발효된 음식을 먹여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충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안 쓰는 대신 순영 목장에서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얘네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 우선은 환경 부분에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침에 그 축사에 들어가서 그 소들이 이제 밤새도록 변을 쌓아놓은 것들을 다 일일이 치워줍니다. 아.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소한테 먹이는 거는 발효를 해서 먹이고 있어요. 아. 지금 보니까 발효를 해서 소들을 먹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발효 상태가 그 약을 치료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좀 좋은 것 같았어요. 아. 저희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 소똥의 냄새가 잘 안 나는 게 유해균 대신 발효가 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변으로 나왔을 때도 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한 냄새나 이 나쁜 성분이 없는 똥인 것 같아요. 이 소똥 얘기 또 오랜만에 듣네요. 우리 개용 씨 말 안 하고 계속 지금 몇 잔째 먹은 거죠? 저 지금 계속 저는 지금 우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유를 제일 맛있게 먹는 거 혹시 아세요? 이 녹차를 먹으면 엄청 쓰잖아요. 네. 딱 그 끝 마실 때 딱 우유를 뭐 딱 물면 굉장히 고소해지는 거 저만 아나요? 네. 방청객이 실현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 녹차 환을 딱 물고 그 다음에 우유를 좀 먹으면 우유가 굉장히 고소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해주겠습니까? 죄송한데 예, 이게 한번 우유를 잘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녹차 환을 맛있게 먹는 방법인가요? 아니요. 근데 녹차 그러니까 먹고 나서 이 끝맛이 굉장히 달아져요. 예, 우유를 굉장히 맛있게 그냥 먹으세요. 녹차 먹어도 맛있고 우유 먹어도 맛있던데. 예, 녹차에다가 우유를 섞어서 녹차 라떼를 해서 드셔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녹차 라떼. 예. 근데 그 수녀 목장에서 이 클래식 음악이 들린다는데 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놈들이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까? 뭐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이 듣는 소리는 다 들어요. 뭐 동요도 듣고 그 다음에 뭐 가곡도 듣고 클래식 음악도 듣고. 예, 예. 좋아합니까? 모르겠죠. 근데 왜 틀어주는 겁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그 음악을 한번 틀어봤더니 그 유량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제가 저 생각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 전날 전전날 해서 쭉 그 차기됐던 양하고 음악을 한번 틀었더니 조금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무슨 음악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사. 그래서 음악도 아무 음악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그 음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희 우유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그 몇 곡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음악을 선곡해서 편집해서 그걸 틀어주고 계신군요. 예, 예. 야. 저도 못하는 음악 감상을 젖소들이 하면서 듣군요. 그러면 그 음악을 하루 종일 듣습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은 아니고 거의 하루 종일 듣죠. 이제 쉬고 자고 할 때는 조용하게 자야죠. 조용하게 자고. 예, 대낮에는 네. 이제 틀어줍니다. 밥을 낮에. 먹을 때, 앉아서 쉬고 그 씻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단추할 때. 저보다 문화생활을 하는데. 야, 냄새가 안 나는 소똥 옆에서 음악 감상, 클래식 음악 감상을 하는 이 소들이 참 부럽네. 근데 그 소들 귀에 보니까 무슨 뭐가 써 있던데 그 뭡니까? 아, 번호. 예. 그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이력을 나타내는 기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 붙이는다가요? 예예. 예. 그래서 이름 붙인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 소의 그 상태. 소가 굉장히 순하고 또 어떤 그렇게 될 때는 제가 이제 순둥이라고 지었어요. 아 그럼 순둥이가 한 마리입니까? 여러 그렇죠 마리입니까? 한 마리죠. 한 마리예요? 네 그렇죠. 와. 아이 두 마리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아 그럼 이름을 각자 다 갖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예. 아 이놈들 재밌네. 그리고 어떤 소는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예. 그놈의 이름이 뭐예요? 고집이죠. 고집. 단순하네 이름은. 아 근데 소가 네. 그렇게 성격이 다 다릅니까? 아 달라요. 고집 제가 있는 소 보고 달라요. 싶네. 네. 그놈은 어떤 고집이 있었길래 고집입니까? 그 근데 보통... 제가 막 소를 고놈 이놈 해도 됩니까? 그 암소인 경우에는 놈자 붙이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암소죠. 아. 저희는 그 수소는 다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버립니다. 특히 그 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격이 나타나고 한데 보통 얼마나 그 고집을 부리는지 그 불러도 대답도 예. 잘 안 하고 대답이라고 안 하면 별거 아니지만 다른 웬만한 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까? 반응을 보여줘요. 아 순둥아 그러면 그러면 뭐 이제 합니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은 대꾸를 해주는데 예. 대꾸를 안 해줘요. 고집이는 아 그러니까 대꾸는 어떤 식으로 대꾸를 해주는 겁니까? 뭐 꼬리를 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목장에 와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말로 하기는 좀 그러네요. 얘가 민망한 행동을 하나? 저희 소 중에 또 종일이라고 하는 그 종일이? 네 종일이라고 있는데 얘는 사실 그 하루 종일 출산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유 얘는 새끼 논다고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종일이라고 짓자. 네, 그렇게 됐고 고생이로 안 하고 그냥 종일이로 예. 해버렸네.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소는 또 깜짝깜짝 놀래요. 잘 놀라요. 이상하게 등신은 큰데 그래서 이제 깜짝이라고 지었고 깜짝이야. 또 저 그 저 송아지가 낮 12시 정각에 났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한낮에 났다 그래서 한낮이라고 한낮이. 이렇게 붙였어요. 아. 아니 그러면 이놈들이 멀리서 보고 구분이 됩니까? 저놈이 한낮이고 저놈은 종일이고. 그렇죠. 아 진짜요? 예, 예. 구분되죠. 그러면 그 이름까지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정이 많이 들겠어요 각각. 예, 정도 많이 들고요. 또 이제 그 원래는 번호를 이제 해서 기표 이력을 보고 번호를 이제 해서 이 소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친근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해놓으니까 아 얘는 이름이 뭐고 유량은 어떻게 되고 해서 하는 관리가 편해요. 아. 그리고 이제 걔가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 이름도 그하고 비슷하게 이제 연속으로 지어도 줘도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연속을 해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새끼들한테. 근데 이놈들이 박 팀장님을 알아봅니까? 순둥아, 그러면 저도 이 냄새를 좀 맡아요. 은근히. 그래서 제가 앞에서 먹이 주고 그럴 때 한 번씩 냄새를 맡고 거부감을 느끼는 소들도 물론 있지만 몇몇 소들은 전혀 거부감을 안 느끼고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낯선 사람 냄새가 나면 좀 경계하는데 예, 그렇죠. 친숙한 냄새면 이제 경계하지 예, 않고 예, 예. 저도 어렸을 때 소를 좀 키워봤거든요. 예. 등 긁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죠. 이렇게 만져주거나 이래도 가만히 있는데 좀 잘 모르는 사람 있으면 뒷발질로 해서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소들이 의외로 똑똑한 게 집에 멀리 있다가도 이 끈이 풀어지면 저녁 때 되면 자기가 그냥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네, 저희 그 소들도 이제 그 착유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그걸 알고 착유실 앞으로 네. 상당히 많이 모여들어요. 아. 전부는 아닌데. 아. 그런데 어떤 소는 꼭 맨 나중에 들어가려고 요를 빼고 조리 빼고. 고집이 아닙니까 이게? 고집이는 지금 쉬고 있고요. 아. 그 다른 소들이 항상 뒤로 쳐져요. 그럼 맨 나중에 들어가요. 그러면 젖을 짜는 시간이 정해진 예. 겁니까?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두 번 예 짜는데 새벽에 그 다음에 저녁에.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경일도 없어요. 아 이놈들은요. 예 국경일도 없이 젖이 소를 짜 젖을 짜죠. 국경일 가리겠어요. 젖 나오는데. 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막. 아니 이게 그걸 짜줘야 건강에도 좋고요.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사람도 젖 안 짜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송아지 나온 애들이 이렇게 젖이 잘 나오는 거죠? 그렇죠. 송아지 그럼 송아지는 젖을 언제 먹습니까? 이제 젖을 짜고 난 다음에 먹죠. 아, 그래도 먹죠.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다 안 짜고 조금 먹을 만큼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하루에 두 번 이제 짜는데 아침 새벽에 새벽 5시 45분에 이제 시작을 해요. 젖 짜기 시작하는데 그때 짜고 나면 이제 나와가지고 오후 4시 또 45분에 저희가 젖을 짜는데 그때까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하면서 계속 젖이 생겨난 것을 저녁에 짜고 다시 이제 저녁에 짜고 난 것이 다음에 아침에 짜고 그렇게 되죠. 아, 그럼 새끼들은 언제 먹냐고. 그러니까 아침 젖을 짠 것을 새끼한테 이제 주죠. 아, 사람이 짜서 그걸 좀 나눠준다고요? 네, 오후에도 이제 젖을 짜서 주고. 아, 직접 엄마 젖을 짜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막 짠 젖은 사람이 그냥 바로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소독을 살균 소독을 하는 것이 위생적이죠. 저는 사실은 이제 소랑 같이 지낸 기억은 없기 때문에요. 우유라는 개념을 했을 때 당연히 소도 그 송아지를 낳아야 젖이 나오고 우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항상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젖소면 당연히 우유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장을 가보니까 항상 송아지가 딸려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상식적인 건데도 농장을 직접 못 겪어봤을 때는 이런 생각들을 조차 못하게 되더라고요. 우유도 사실 차가운 게 아니라 나올 때는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체온 온도죠. 아 따뜻해요? 그렇죠. 아 그럴 몰랐네.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항상 냉장고 우유만 생각하니까요. 아 얼마나 따뜻해죠? 체온하고 똑같죠. 처음에 나올 때는 따뜻하네요. 소의 체온은 몇 도입니까? 소의 체온은 제가 알기로는 한 38도 정도로 37도, 38도 그 사이로. 우유도 그 정도 된다고요? 그렇죠.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저도 냉장고에 있는 우유만 항상 그러니까. 접하다 보니까 왜냐면,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보관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어차피 사람도 이제 먹어야 될 우유이기 때문에 빨리 그 보관을 잘 하기 위해서는 냉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착유 끝나고 약 30분에서 40분 이내에 냉각 4도가 안 되면은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응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결국 이제 이게 부패죠. 단백질 부패죠. 그래서 4도씨로 딱 되면은 그 이제 응고되는 것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관이 되면 냉장고에 오래는 하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되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관심이 생겨요. 왜냐면 제 몸 챙겼을 때는 기억이 안 나고 신경이 안 쓰였던 부분들이 먹을 거는 아기들은 너무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반응이 오니까 우유 하나 먹이는 것도 이제는 신경이 쓰이고 분유 먹이는 거 왜냐면 분유도 결국 우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치즈 하나 먹이는 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신경이 쓰이는데 사실 이 우유 보고 있으면 이건 되게 좀 청취자들한테는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우유를 아예 보실 수 없는 분들한테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정말 진해야 합니다. 이걸 먹이는 게 저한테는 좀 좋아요. 애기한테 그냥 제가 아무거나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것들을 먹이는 거라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소에서 나오는 걸 먹이는 거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실제적으로도요. 제가 굉장히 많은 아는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본인은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는 그 체질이다. 근데 우리 울타리 우유를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면 우유에 대해서 이제 막 이게 알레르기에 대한 원인이 된다, 뭐 그러니까 건강에 오히려 안 좋다 이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유기농이 아닌 거.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해요. 그냥 똑같은 우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길러졌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를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우유를 생산한 소들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똥에도 냄새가 안 난대요. 아 그렇죠. 냄새가 안 나는 소똥을 싸는 젖소들로 만든 우유랍니다. 예, 박 팀장님 그 우리 울타리 우유가 나올 때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먹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만의 특별한 어떤 노하우나 먹이 사료가 다른 유기농 우유랑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그 유기 인증받은 사료는 같은데 저희는 그 배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배합 사료량을 좀 줄이고 일반 풀의 양을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지만 일반 소들이 짜내는 양의 그 우유 성분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저희 소들이 짜내는 우유가 훨씬 더 퀄리티가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양을 늘리고 뭐 이렇지만 실제로는 그게 편식에 가까워져 가지고 소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예, 이제 맞습니다. 성분이 안 좋다라고 예, 예, 맞습니다. 소의 그 간이 손상이 돼서 아무래도 일찍 그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걸 조절하려고 풀을 많이 섞는군요. 예, 예. 그러니까 풀을 많이 섞고 있습니다. 풀은 그 풀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소의 건강을 위주로 하지. 자연의 이게. 풀. 예. 그럼 풀도 뭐 이렇게 배로 다니시고 그럽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소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산할 때. 아주 그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아. 사일리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집어넣죠. 예. 그러면 이제 곡물하고 풀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발효를 아까 시킨다고 했는데요. 발효 예. 어떻게 시킵니까? 발효는 일단 그 뭐랄까 백에 받아져 있는 그 백을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을 한 상태에서 일정한 장소에다 그냥 저희가 넣고 보름 정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아, 15일 정도를 예, 약 15일, 한 2주 정도 놓고 있죠. 그 소가 기르게 됐던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 예. 처음에 제가 기억으로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사료값이 TV에 아주 굉장히 상승이 돼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송아지 사육에 문제가 돼가지고 굶겨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회장님 보시고 아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잘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아. 이제 그 송아지들을 저희가 약 한 50여 마리를 준비를 해서 키우기 시작했죠. 처음에. 아. 예. 지금은 몇 마리입니까? 지금은 송아지까지 하고 해서 83마리입니다. 아. 네. 아.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은 그 대신 저희가 많이 짜지 않지만 질 좋게 우유를 짜고 있다. 그러니까 70마리에서 송아지 빼고 하면 양 자체가 굉장히 한정될 것 같은데 30마리가 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와, 이 한 잔이 굉장히 귀한 우유네요. 이 한 잔 우유 드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 필요한 비타민 D의 양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몇 마리 없는 예, 수년 그렇죠. 목장에 예, 예. 어우, 이 순둥이 집념이 아 집념이 아니지 고집이 종일이 이놈들의 우유네. 예 그렇습니다. 아 고마워 종일아 하면서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우유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아기 제 아기 얘기를 꺼냈지만 이게 되게 생각보다 저는 그냥 마시고 그렇게 좀 지내왔던 것들인데 귀한 거더라고요. 점점 더 느껴지는 게 항생제 안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을 거 신경 쓰시는 거, 그 환경 관리하는 거, 오죽하면 냄새가 안 난다는 표현이 이게 그냥 일반 농가에서 없는 일들이잖아요. 일반 축산농가에서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같은 게 사실은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4월 이후에 이렇게 금수원이 초미의 관심사 되고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금수원을 제일 처음 오픈했을 때 보여준 곳이 순영목장이죠. 그렇죠. 순영목장이죠.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이분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아마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파의 모습을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동물들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유기농으로 키우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이 뭔지를 이렇게 아예 생활 터전을 딱 보여줌으로써 이제 좀 뭐랄까 우리에 대한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단적으로 그렇게 딱 결정을 했는데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목장을 보여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네. 그다음에 거기 환경을 딱 환경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슨 폐쇄 집단, 무슨 굉장히 그 뭐 굉장히 그렇게 하다가 종교 집단 시설 갑자기 너무나 있고. 평화롭고 조용한 이 유기농 딱 들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좀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달랐어요. 기자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예,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여기는 제가 좀 할 얘기가 있는 게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상황이 저한테는 힘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자들을 드리는 그 순간 그 기회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기자들 중에 제안한 사람은 너희 한 시간을 얘기해도 한 시간 그대로 다 생방으로 보내줄게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있었던 얘기들을 그대로 다 내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 근데 구원파에서 결정한 거는 그 얘기를 우리 구구절절한 얘기를 어떤 골방에서 들려주는 것 대신 보여주자 우리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자를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기자들도 엄청난 뭔가에 대한 걸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농장을 보여주고 뭔가 그 물고기 기르는 거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갈 때 기자들이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가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저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이해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왜 우리가 이것만 보여주고 끝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예,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것 이상의 것들을 보여줘봐야 정말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저도 납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수영목장을 왜 먼저 보여줬냐 했으면 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야, 보였다라는 거는 좀 이 우유가 또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보니까 예, 냄새가 나는 소똥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농사지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전공이 농사하십니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그, 근데요. 디자인이라뇨? 근데 이게 네. 참 제가 과연 저도 그랬어요. 네. 이 처음에 이 과연 내가 이 젖소를 키울 수 있을까 아. 이제 그랬는데 젖소를 쭉 키우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디자인하는 그 작업 과정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단지 그 나타나는 결과물이 하나는 디자인이고. 하나는 우유고. 아. 그래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했던 디자인이 물론 저희 직원들 저희 직원들하고 다 같이 이제 합심해서 만든 디자인이죠. 그래서 그 디자인 결과물은 저는 우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았나요? 처음에 바로 속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저하고 완전히 다른 전공이니까.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또 이제 저희 선배 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래요. 다 같이 뭐가 하나 아는 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오픈해주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막강한 팀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네. 소는 몇 년 동안 키우신 겁니까? 약 한 5년 정도 되죠. 약 6년째 돼가네요. 처음부터 처음에 들여오고 난 다음에 그 송아지들이 조금 크고 그리고 수정에서 소 키울 장소가 이제 확실히 마련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본격적이 됐죠. 처음에 소 키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때는 금수원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라는 각오가 돼 있었기 때문에 소가 되든 처음에 이제 물고기 수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 그 소가 되건 뭐 이렇게 물고기가 되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어떤 거든지 그냥 주어진 대로 한번 다 해보겠다. 디자인하자. 예, 디자인한다. 아. 아. 굉장히 긍정적이신데 아까 그 소 짜는 게 이놈들이 365일 나오잖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소는 네. 새끼 놓고 약 10개월. 쉽게요. 그러니까 예. 이놈들이 계속 지금 뭐 쉬지 그렇죠. 않고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쉬는 날은 언제입니까? 없죠. 아니, 전신이 더 이상 없죠. 안 나오는 때는 좀 쉬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한 마리가 그러니까 쉬면 다른 애가 나오잖아요. 소가 번갈아가면서 나올 테니까 사실상 쉬는 날이 있으면 문 닫는 날이죠. 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꾸는 안 쉬죠. 계속 그러면 소하고 지냅니까? 그렇죠. 오히려 소하고 있어야지 편합니다. 휴일도 없이. 휴일도 없이요? 이제 돌아가면서 쉬는 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소들하고 같이 있는 게 나아요. 와.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아. 가정도 있으시잖아요. 가정도 있죠. 그럼 가정에는 언제 가십니까? 아, 그거는 이제 주말에 한 번씩 교대로 해서 이제 쉬니까 아, 잊을만 그때 하면 가죠. 가시는구나. 오, 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들이. 아, 그게 처음에는 이제 좀 힘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아, 몇 시에는 뭐 해야 되고 몇 시에는 뭐 해야 되고 하는 스케줄이 어느 정도 다 씁니다. 뭐 그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은 휴식을 취하죠. 아. 네. 박 팀장님, 구원파에는 그러면 언제부터 나오시게 된 겁니까? 예, 75년 8월 달 75년 8월 달에 8월 2일 날 제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극동방송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 정말 내가 전에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우연히 이제 그 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저보다 이제 구원받은 선배가 됐고 그 친구가 권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같이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말씀을 쭉 들었는데 제가 이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그 죄 문제가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있었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하고 상당히 그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험한 뭐 말도 많이 하고 다른 어떨 때는 욕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심고심하다가 에베소서 그 1장 말씀하실 때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상당히 제 마음은 밝았고 확실히 밝았고 그때 당시 지나가던 작은 개미였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만물의 어떤 능력들이 곳곳에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럼 누구 설교를 듣다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 회장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전에 밤 12시 정도까지 막 천둥이 치고 비가 막 오고 그랬을 때 이대로 이 천장이 무너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꼈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불안한 감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그 말씀에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알게 되었죠. 박준영님께서 지금 75년도라고 하신 거죠? 네. 그럼 벌써 40년이 그렇죠. 이제 40년이 돼가죠. 무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은 어땠습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려움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사실을 그대로 알고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뭐랄까 사실에 대한 그 오보 잘못되어 있는 내용을 사실인 것 같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언론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좀 구원파 내부에서도 많이 흔들렸었는데 뭐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금손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았으면은 분명히 다른 부분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대한 것도. 그런데 금손 안에 생활하면서 방송되어진 것을 볼 때 저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흔들림이 없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모임 안에서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모임 안에서 혜택을 보고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모임 안에서 꾸준히 살아오면서 보호받고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모임 생활과 꾸준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임과 한 번씩 떨어져 있다가 그리고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정말 그 입에 담기도 좀 뭐한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니까 아마 그 이후로 모임에서 멀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은. 네.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그 동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동물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섣부른 결단을 내리는 섣부른 판단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동물을 키우면서 정말 끈기 있게 꾸준하게 지켜보고 또 어떤지 또 보고 자꾸 그 살펴보면서 결론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어디가 아프구나 뭐가 어떻구나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은근과 끈기에 대한 거를. 그런데 우리 모임 식구들도 결국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결단을 먼저 내릴 것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과연 이런 저런 내용을 다 알아보고 그래 그러면 내가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진짜 그 결단은 정말 정말 신중하게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참아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아까 그 금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 풍파를 견딜 힘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금손에서 어떤 일을 시키든 나 할 이렇게 마음가짐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금손이 박 팀장님께는 어떤 의미입니까? 금손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같이 마음을 공감해야 될 기본 장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우리의 생활 터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파의 생활 터전이다. 예. 예, 오늘은 순영목장의 박 팀장님과 함께 금손의 순영목장 이야기와 우리 울타리 우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울타리 우유 홍보 한 번만 해주시죠, 박 팀장님.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에 우유들이 그 품종 개량하고 성장 호르몬을 투여해가지고 그 되어져 있는 사료들 내서 대량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좋은 우유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울타리 우유는 이제 그런 염려는 안 하시고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좋은 우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박 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태종 씨 어떻습니까? 네. 저는 생명을 대한다는 게요. 저는 이제 주로 컴퓨터를 다루고 기계를 많이 다루는 쪽에 이제 가깝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게 기계나 이 컴퓨터는 사람 위주예요. 이렇게 사람이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를 대하다가, 이런 문화를 대하다가 생명을 대하면 굉장히 이렇게 낯섭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 삶을 생명에 맞춰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고 이렇게 내 자유가 다 박탈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근데 그 삶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본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추는 이 마음을 배웠을 때 굉장히 마음에 큰 축복이라 할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구원파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거거든요. 사람한테 모든 걸 맞춰가지 않고 그 있는 자연과 생명에 우리가 맞춰가서 살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해가는 이 방법을 좀 얻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경 씨는 어땠습니까? 이 팟캐스트를 좀 진행하면서 제가 좀 강하게 느끼는 건, 좋은 거를 좋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 지금 눈앞에 있는 우유가 그냥 우유였는데 조금 고소하고 맛있는 우유였을 뿐인데, 여기에 뭐가 담겼는지를 알면 알수록 누구한테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귀하고 귀하다고 느낄수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이 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진짜 좀 이 우유도 이제 저 이제 함부로 못 버릴 것 같은데 남한테 함부로 못 버리는 우유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오늘 또 강하게 받습니다. 예. 예.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순둥이, 고집이, 종일이, 깜짝이가 하루 두 차례 30여 마리 소들이죠. 하루 두 차례 생산해낸 아주 아주 귀한 우유입니다. 우리 울타리 우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예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2015년 첫 번째 우리는 구원파다를 마칠까 합니다. 세월 따라 오래 가고 새해 온다 생각하니 새 희망에 숱한 사람 삶의 참 보람 찾으려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니 오는 새해 금년에는 후회 없는 날들로 채워지길 바라옵고 2015년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유 1등급 비밀 얘기 좀 엿들어볼까요? 평균 우리가 보통 이 팩으로 돼 있는 종이 팩으로 돼 있는 우유를 먹을 때 딱 보면 1등급 해가지고 원유 1등급 딱 크게 일자를 이만하게 했어. 옆에 이렇게 보면은 세균수 기준 그러니까 딱 세균수만 있는 거야. 그 세균수가 10만 이하만 되면 1등급이 되는 거야. 1등급 B 10만 마리면 1등급인데 우리는 5천인 거야. 그러니까 3만 미만이면 1등급 A야. 그 우리는 그 수치로 낼 수 있는 최저 수치. 세균이 거의 없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와, 그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 얘기는 좀 다 그러니까 있어. 마이크니까 긴장하시다니까. 아니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막 돼버리니까 산발적으로 나왔는데. 아니, 지금은 긴장이 다 풀어지셨고 아가는 끝났으니까 뭐 끝났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지금도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니 녹음하고 있다고? 그 목소리 톤이 다르잖아 또.